똑똑 내보고 싶소. 넌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어. So 똑똑 눈물 쏟아내도 뜨거운 자태 한번 비추지 않고. 내게만 가치란 그녀는 유명한 서대별 다 어딨나 in your eyes. 걔와 함께면 넌 dystopia. 내 발걸음 따라오면 utopia. 너만 취재 몰래 나만 보고 이제 그만해. 제비 뽑게 한여름에도 걷고 싶어 너의 그 눈길. 우리 둘이 야리꼬리 머리 그리워 너의 몸 그리고 외로워. 여기 밑 빠진 것 물 먹여줘. Baby go wild 마치 cobra 부끄러워 마 Alright.